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해서 최근 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논설위원 리준식이 조선민족에게 보낸 호소문에 빚긴 통일강국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